You ready for the summer, girl? Yeah. Let's get it. You know I'm loving you. 사랑해 나도. 친절한 입술. 다정한 말투. 언제나 우리 둘. 감싸는 팔들. 뚜뚜뚜뚜. I'm benami on me. 꿀 같던 한 여름밤 생생히 다 기억해. 우리는 힙합을 좋아했고 한쪽씩 투팍은 난 어드러네. 게다가 병처럼 혈액형을 믿어. 거울을 보는 것 같아 언니 no mirror. 그때 너와 나 만난 건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전부 싹 예술이었어. 인정. 달고나처럼 우린 달고나 덥지만 까치긴 손 난 좋아. 수줍게 입에서 날씨도 좋은데 한강은 어때? 준비 안 됐어도 it's all good. 알잖아 제일 좋아하는 메이크업 맨 얼굴 반지 묻는 셔츠 선글라스 모든 게 커플 눈치 없는 한상 나가신다. You don't wanna trouble. 한 손엔 trust 한 손 아이스크림 이런 이사를 뺄 수 없지. 두들대지만 I know you love it. 달고나처럼 우린 달고나 덥지만 까치긴 손 난 좋아. 수줍게 입에서 널 맛보다 얼음처럼 녹여서 씻겨줄게. You know I'm loving you. 사랑해 나. You know I love you too, girl. 친절한 입술. 다정한 말투. You're so sweet like a sugar. 언제나 우리 둘. 감싸는 팔들. 뚜뚜뚜뚜. Yes. Oh yeah. Let's go, let's go, let's go. 생일, 100일, 기념일, Valentine. 그리고 Christmas, Happy New Year. 다시. 또 처음 같아 앞으로 계속 반복되고 참 좋을 것 같아. See this picture? 이맘쯤 맥주 한잔하면 지금 그때 우린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 사진 속 행복하게 웃고 있는 너. 그런 널 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는 나. 달고나처럼 우린 달고나 덥지만 깍지긴 손 난 좋아. 수줍게 입에서 날 맛보다 얼음처럼 녹여 녹여서 씻겨줄게. You know.